뜬금거운 게 I can't feel 스친 순간 날아버렸지 한 순간에 아득하게 서로 둘러쳤던 우리 어긋난 채 엇갈려 왜 또 자꾸만 더 멀어져 Let's go 걸렸어 나의 낮에 I feel good Fuck that young Cause you're my kid No back up back up 날 땡겨 땡겨 시작해 심장으로 pull the trigger Let's go 이 느낌은 믿어 날 누가 뭐라 해도 이 모든 우연이 다 너만을 가리키니까 다시 돌고 돌아 결국 만날 거야 다리 거짓말처럼 태양에 겹친 날 밀려오는 나의 떨린 느낌 아이아이아이 달려 우린 우릴 알아 어딜 가든 비행길로 가는 걸 알잖아 미숙하지 않아도 의미는 꽃은 헤일로 필연적인 손재로 만나 굿을 베일로 감추지 않아도 될 너 서로를 알아볼 테니 너 나를 follow 너와 나 사이도 잠을 이어 시간과 공간의 선을 넘어 영원이라는 잠을 속에 이 운명을 비틀어 난 난 지금 날 데리러 가 티키타카 우린 대놓고 해 티키타카 우리 둘만의 게임 티키타카 티키타카 티키타카 타카 끝없이 돌고 돌아와도 결국 다시 너의 테니까 다시 거짓말처럼 네 앞에 겹친 날 너 follow